friend 나의 반쪽 마인 마스터 I'm your number one fan 네가 부른 노래 so sad 나를 적시는 슬픈 this rain 난 자존심만 세서 널 이해도 못해줬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네 맘 아플 거 알면서 너의 미래에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 너의 얼굴에 그늘이 되고 싶진 않았어 This is my 욕심인 girl Yes I know don't need me girl 내 손을 놓지 말라 girl I can't live without you girl 우리 만난 건 1000 days 앞으로 다가올 a million days 널 갖기 위한 나의 약속도 거짓이네 버렸어 please don't go 널 바라기에 눈물을 흘리고 내 부족함에 my love is gone 난 너의 짐이 되지도 이제 늦었어도 널 잡지도 버리지도 못해 넌 내 맘속에 숨 쉬는데 자꾸 자신이 없어지네 이런 내가 참 한심해 지금 날 잡은 두 손 나 숨 쉬는 이유인 girl Let's go to the top of the world 내가 데려갈게 trust me girl 내가 데려갈게 Trust me girl